깊은 곳까지 당신도 나를 위해 힘든 세월을 눈물로 보냈잖아요. 때로는 당신 미워했어요. 이별도 생각했어요. 부대 낀 세월 속에 미운 고운성 속물이 들었잖아요. 그래서 청혼을 했죠. 한때는 그 모습이 싫기도 해서 당신을 아프게 했죠. 이제는 오직 한 사람 그대만을 위해 살아요. 사랑 가슴에 안고 살아요. 사랑 가슴에 안고 살아요.